기다렸죠 너를 볼 수 있다고 날 만났던 추운 겨울이 왔죠 I can live forever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요 우리 영원하기를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밝게 문들이죠 너와 나의 사랑 영원할 수 있다면 눈 내리던 그날에 넌 내 맘에 들어왔죠 형제는 너와 나 Loving you forever I pray for you It's beautiful a snow day 내 맘 가득 눈이 하얗게 물들고 숨마른 임파서 단지 너와 나 둘이면 만족해 한 가지 원하는 나의 바람 오늘 너와 함께 나 이피 파리 터터터 터지는 나의 가슴이 네가 붙잡아줘 하얀 겨울에 I can live forever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요 우리 영원하기를 하얀 눈이 세상을 밝게 문들이죠 너와 나의 사랑 영원할 수 있다면 눈 내리던 그날에 넌 내 맘에 들어왔죠 형제는 너와 나 Loving you forever I pray for you 마치 꿈만 같죠 널 만났던 그날은 난 기억해요 내게 선물이죠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 Without your love oh, yeah. 하늘에서는 눈이 오고 우리 사랑도 깊어지죠 종소리 가득 울려와 내 두 귀가에 가득 들려와 감춰왔던 나의 맘을 말해 떨린 목소리로 사랑 내게 전해 간절한 내 맘을 알아줄래 나는 너의 길을 원해 하얀 yeah.